제중조선인 청년연합회 중남지구 협회 회장은 11월 25일 민족의 수치인 시세의 정치협작군 박근혜 역도는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고 단죄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.